계속되는 아니면 날 찾아와봐요. 햄버거로 가득한 아래도 나를 찾아와줘요. 그대 괴롭히는 모든 것들, 그대를 앞두고 지치게 하는 것들, 다 나에게로 가져와 내게 맡겨봐요. Yeah. One in a million, 믿어봐요. 그댄 특별한 걸. One in a million, 세상에 단 한 사람 뿐인 걸. 그대는 masterpiece, 그대는 더 완벽한 걸요. One in a million, 믿어요. 그댄 특별한 걸요. 아무 소용 없죠. 화내고 기분을 망치는 일,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땐 잠시 take a deep breath. 그 누가 뭐래도 흔들